반복해 널 피하던 나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기나긴 고민 해가보는 문제 속이 매년 미로 미로 속에 갇힌 길이를 방망쳐 반만에 기다줘도 못해 너 만난 기다리기만 할 뿐 본인에게 다가와 죽이 girl 우리 처음 만난 때처럼 풋풋하던 그때처럼 이런 저런 너와 내 사이에 끊어 생각하지마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사랑이 맞는 건지 하루에도 열두 번 더 헷갈리고 두번 갖고 놀던 장난감도 뭘 원했냐고 죄 물어봤어 달콤함은 아주 잠깐 우리 너무 쉽게 녹아버린 솜사탕 가슴 이제 나도 막지 못할 것만 같아 어서 날 잡아줘 떠나가기 전에 하지만 내게는 너무나 소중하지만 yeah 누구도 네 자리를 메꿀 수 없는 걸 I know You know oh, 그냥 조용히 날아나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hey, 마지막 hey. 인사는 접어두길 바래 오늘 단 하루만 I don't wanna be without you girl I wanna be your man 가지 않고 가 oh. Oh, I love you ha. Baby baby baby, baby. 난 그래도 only you